영화 빌리 엘리어트 중에서 티렉스의 음악 Cosmic Dancer 띄워드렸습니다. 강정숙 씨, 양정선 씨, 김도균 씨 잘 들으셨어요? 신청하신 곡이었는데요. 영화를 보면요. 그 빌리가 왕립 발레학교 오디션을 보러 갈 때 여비가 없으니까 다른 그 펌 노동자들이 돈을 걷어서 여비를 많이 만들어주죠. 참 없는 사람들은 더 없는 사람들을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 가슴이 참 찡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강동훈 씨,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던 대통령이 된 오늘,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오늘,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있는 현실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런지요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참 정말 아이러니컬하죠. 그들 옆에 섰다는 대통령이 그들을 노동 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동 귀족이라고 지탄받는 대기업 한진중공업의 노조 지부장이었었죠. 고 김주익 씨. 고 김주익 씨가 남긴 지갑 한번 볼까요? 파업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재산을 다 가압류당하고요. 그에게 남은 돈은요. 새 아이들의 인라인 스케이트도 사줄 수 없는 돈 13만 5,080원이었습니다. 어떤가요? 귀족다운가요? 귀족은요. 사회적으로 특권을 지닌 상류계급, 상류계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귀족계층이 있다는 것도 사실 분명해요. 명품 아니면 안 산다는 허세가들이 있고요. 각종 광고의 컨셉도 귀족주의죠. 귀족사회, 특권사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노동귀족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어요. 노동귀족. 올해 언론이, 정치권이, 그리고 대통령까지 대기업 노동자들, 특히 노조원들을 가리켜서 노동귀족이라고 하면서 질타를 하는데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완전히 유행어가 되어버렸죠. 근래에 언론에서 노동귀족 운운하는 기사들을 처음 듣고 처음 보고 사실 저는 좀 뜨끔했습니다. 강남 팔학군 지역에서 저 학교 나왔고요. 지금 집도 있고 차도 굴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서 가끔은 이 노동자라는 말 속에 함께 묶이는 것이 참 민망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노동귀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저처럼 방송이나 언론 쪽에 밥그릇도 어느 정도 크고 밖에다 행사하는 힘이 큰 그런 좀 귀족적인 그런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요즘 그 잘 조직화된 노동자, 투쟁하는 노조는 모두 노동 귀족이 돼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수입도 좋으면서 사회를 희생시키고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없는 노동자. 이런 말과 마치 노동귀족은 동의어가 돼버린 것 같은데요. 사실 노동귀족이라는 말의 원뜻은 이게 아니죠. 노동운동을 입신양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계 내부에서 스스로를 비판하면서 그 말을 자주 썼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요. 그 말은 쓰는 사람들도 또 가리키는 대상도 자리바꿈을 해가지고 원뜻과는 달리 아주 희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짜 원래 뜻 그대로의 노동귀족이 나타난 영화를 한번 볼까요?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그 대가로 영달을 누리는 노조 상층 지도부의 모습. 엘리아 카잔 감독의 54년작 워터프런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과 이에 관련이 있는 건달 테리. 그리고 오빠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려는 여동생 이디. 그리고 노동자의 양심을 일깨우려고 노력하는 베리 신부가 엮어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에서 양심 선언을 시도한 한 노동자가 사고사를 당하는데요. 경찰에게 신고한 서류가 나중에 보니까 모두 노조에게 돌아가 있죠. 이렇게 영화는 마피아와 결탁한 노조를 그려내고요. 영화의 주인공인 말론 브란도 테리는 결국 부정한 권력에 빌붙어 사는 노조의 맨몸으로 항구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구성과 그 냉정한 리얼리스트로 불리우는 사회의식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감독이었죠. 엘리아 카잔. 하지만 한편으로 이 엘리아 카잔 감독은 메카세즘의 그 굴복한 배신자라는 악인 속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한 그의 대표작 워터프론트는요, 노조와 좌익 세력의 도덕적 흠집내기에 영화를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존했던 노동 귀족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보고 싶으면요, 데니 드비토가 연출한 호파를 보면 됩니다. 미국의 노동조합연맹 팀스터의 위원장인 지미 호파의 일대기인데요. 잭 니콜슨이 연기한 호파는 아주 카리스마적인 지도력과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노동조합을 200만 명이 넘는 아주 거대 조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권력의 힘을 실감하고 나서는 조직을 더 키우기 위해서 마피아와 거래하고요, 유흥산업에 투자하는 등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회사 쪽과의 협상을 위해 마피아를 이용하고 또 정부와 비밀 협상까지 한 그 호파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짜 노동 귀족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볼 수가 있죠. 오늘 FM 영화음악은 영화 속의 노동자, 그 중에서도 육체 노동을 하는 블루칼라 노동자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워터프론트나 호파가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자의 가장 어두운 모습을 그렸다면요, 이 영화는 그 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바로 노마레인데요. 방금 그 음악을 들으셨어요. 노마레이 중에서 제니퍼 원스가 부른 It Goes Like It Goes. 사실 이 음악은 1980년에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을 했죠. 샌더필드가 여우 주연상까지 받아서요, 이 영화는 그의 아카데미 두 개 부문을 수상한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노마레이, 그녀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 평범한 직공입니다. 이 노마의 관심은 그저 아이들을 잘 돌봐줄 남자를 만나서 재혼할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욕에서 온 노동조합 운동가 루벤이 노마의 방직 공장에 찾아옵니다. 루벤을 도와서 조합 결성리를 막고 파업을 주동하던 노마 레이는 서서히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각성하게 되죠. 마틴 레이트 감독의 1978년 영화 이 노마 레이는 글쎄요,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운동권 학생들이 아주 몰래몰래 방구석에 모여서 보았던, 정말 불법 테이프로 돌려보았던 금지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참 세월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요. 90년대 초에는요, 이 영화 노마 레이가 이미 비디오 가게의 추천 작품 진열장에 올라갔고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방영될 정도로 안전한 영화가 되어버렸죠. 그러고 보면 이 노마 레이는 참 전형적인 할리우드의 영웅입니다. 노마 레이의 이야기 구조를 한번 볼까요? 평범한 보통 사람인 주인공이 홀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불의에 맞서 싸운다. 이런 내용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들, 특히 서부극의 이야기 구조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존 포드 영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주인공들처럼 노마 레이는 보통 사람인 영웅이라는 그 구식 할리우드 영화의 공식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이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백하고 존경받을 만한 보통 사람. 영화 속에서 종종 사회의 불의에 맞서는 주인공을 그려왔던 그 마틴 리트 감독은요, 1950년대 헐리우드에 몰아친 메카시즘의 광풍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아서 헐리우드의 양심이라고 불리웠죠. 그런 그가 필승의 걸작을 만들면서 가장 헐리우드적인 장르 스토리를 빌려왔다는 거 참 아이러니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노마 레이의 청결하고 존경할 만한 이미지의 대척점에는 그럼 어떤 작품이 서 있을까요? 아마도 미국 폭스사의 텔레비전 시트콤 못 말리는 번디 가족이 대표 주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Married with Children이죠. 이 시트콤 드라마는 10년의 방영 기간 동안 내내 저지르고 추잡하고 성차별적이다라는 비평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이 시트콤에 등장하는 번디 가족은요, 사실 정말 그런 말을 들어도 싼 사람들입니다. 고등학교 풋볼 선수였던 과거에 집착하면서 지금은 구두 가게에서 여자 구두를 팔고 있는 아버지 알 번디,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애정 따위는 품고 있지 않고 집안일에도 무관심한 어머니 패기. 이들은 정말 야비하고요, 양심 따위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 노동자 계급을 아주 처절하게 모욕할 수 있을까, 그 국력 끝에 만들어낸 사람들 같아요. 실제로 이 시트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농담은요, 아래 직업을 놀려대는 것입니다. 이 시트콤의 작가들에게는 여자 구두 파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멍청하고 저주받을 직업 같아요. 모든 직업은 평등하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요, 이 Married with Children, 못 말리는 번디 가족의 위약적인 표현들, 참 가학적이고 또 피학적이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은 하나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말리는 번디 가족도 노마 레이처럼 일종의 사회 비판적인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노마 레이가 70년대 말 미국의 노동운동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왔다면요, 못 말리는 번디 가족은 레이거노믹스 시대를 살았던 노동자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레이건 치하, 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빈곤이 심화되던 시절, 평범한 미국 노동자 계급 가족이 얼마나 황량한 정신적 빈곤함에 시달렸는지를 정말 아무런 당위정 없이 보여준 것이죠.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그 발랄한 Love and Marriage를 주제가로 삼아서 마치 야유하는 것처럼 틀어대면서요. Like a horse and carriage, this I tell your brother. You can't have one without the other. Love and marriage, love and marriage. It's an institute you can't disparage. Ask the local gentry, and they will say it's elementary. Try, try, try to separate them. It's an illusion. Try, try, try, and you will only come to this conclusion. Love and marriage, love and marriage, go together like a horse and carriage. Dad was told by mother, you can't have one, you can't have none, you can't have one without the other. Separate them. It's an illusion. Try, try, try, and you will only come to this conclusion. Love and marriage, love and marriage, go together like a horse and carriage. Dad was told by mother, you can't have one. You can't have one without the other. 네, 우리나라 케이블 TV에서도 방영한 적이 있죠. Married with Children, 못 말리는 번디 가족 중에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Love and Marriage였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우리 자신의 삶을 반영하고 또 각성하게 하는 어떤 것? 아니면 하루의 피곤함을 잊고 잠시나마 거친 현실에서 도피하게 해주는 환상? 사실 이 질문은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하고 아이들에게 묻는 것처럼 참 난처하고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둘 모두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 둘이 언제나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지는 못하죠. 문화권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그 치우치는 정도가 다릅니다. 영국의 코미디언 베니 힐은 이런 농담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부자들을 구경하지만 영국에서는 부자들이 텔레비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경한다고요. 사실입니다. 그 미국에서 인기 있는 소프 오페라들, 그러니까 낮에 하는 일일 연속극들을 보면요,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이 부유한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예전에 AFK에서 자주 봤던 가이딩 라이트나 제너럴 호스피탈 같은 그런 드라마들이요. 하지만 영국에서 인기 있는 그 소프 오페라들 보면요, 그 에머데일, 이스트 엔더스 같은 이런 드라마에서는 아주 평범한 영국 서민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영국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 구경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다고요. 냉정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헐리우드와 차별화되는 상당한 문화적인 자산입니다. 켄 로치나 그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영국의 영화 감독들의 작품을 보면요, 블루칼라 노동자 계급을 다룬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그런 작품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죠. 힘겹게나마 그들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영국의 이런 문화적 풍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레 댄서가 되려고 하는 어린 탄광촌 소년이 주인공인 빌리 엘리어트, 또 남자 스트리퍼가 되려고 하는 실직자들이 주인공인 풀 먼티, 이런 영국 영화들은요, 삭막한 현실 속에서 사막의 꽃처럼 확 피어나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가 이런 영화 속의 기적을 보면서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요, 아마 만드는 사람들이나 보는 사람들 모두가 텔레비전이라는 익숙한 경험을 통해서 그 기적들을 실험하고 또 그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영화 풀 먼티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는 장면에 나오던 음악이죠. 더나 썸머의 핫 스탑 들어봤습니다. 가장 뻔한 에로 영화라고 할까요? 아주 야한 영화들 있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의 한 장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서양 사람들은요. 가장 야한 성적 환상을 집어넣은 장면으로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늘 안으로 몸이 비칠 것 같은 그런 야한 옷을 입은 여자 주인공이 우통을 벗어져 끼고 열심히 그 막힌 싱크대 배수관을 뚫는 수리공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요. 아, 지금까지 수많은 블루칼라 직업들은요, 사실 현대인들이 품고 있는 성적 환상의 일부였어요. 순전히 더 육체적인 직업이라는 선입관 때문이죠. 특히 배관공, 뭐 현장 인부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판타지의 단골 손님입니다. 제니퍼 빌즈를 스타로 만들어준 영화 플래시댄스도 그런 이미지를 빌려오고 있어요. 제니퍼 빌즈가 연기하는 알렉스는 밤에는 클럽 댄서로 일하지만 낮에는 피츠버그의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죠. 이 플래시댄스는요, 알렉스의 용접공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섹시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온갖 카메라 트릭들을 다 동원합니다. 뮤직비디오나 CFS에 있는 그런 카메라 기술들을요. 그리고 영화가 끝날 무렵이면 알렉스는 그녀의 섹시한 용접공 이미지에 반한 직장 상사와 데이트를 하고요. 오디션의 응모에서는 진짜 댄서가 된답니다. 참 별것 아닌 이야기였지만 80년대 이 영화는 대단한 히트작이었죠. 그런데요,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알렉스와 알렉스의 부자 남자친구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도록 별탈 없이 잘 살았을까요? 글쎄요. 지금 전 세계가 하나의 대중문화권 안에 통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취향도 감성도 문화도 다 비슷해진 평준화된 세계처럼 보이지만요, 학력과 부, 계급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은 아직도 여전히 천연 기념물처럼 희귀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그런 사랑들을 그렇게 그리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으로 극복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요. 또 우리는 그것을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싶어 하고요. 하지만 계급 간의 사랑이 결국 가닿는 곳이 어디인지 처절하게 보여주는 영화들도 많습니다. 1937년에 바바라 스탠윅이 주연한 멜로드라마 스텔라 달라스도 그런 영화들 중에 하나죠. 사실 이 영화는 1990년에 배트 미들러 주연으로 또 리메이크가 된 영화인데요. 영화의 줄거리 한번 따라가 볼까요? 평범한 노동자 계급의 딸인 스텔라는 야심찬 상류사회의 청년 스티븐과 결혼해서 로렐이라는 예쁜 딸을 얻습니다. 하지만 상류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남편과 헤어지고 말죠. 그리고 딸 로렐이 어른이 되자 스텔라는 딸의 미래를 위해서 딸에게서도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신이 이들 세계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존재인지 안 거죠. 결국 로렐은 집안 좋은 애인과 결혼식을 올리고요. 스텔라는 군중들 속에 섞여서 딸의 행복한 얼굴을 훔쳐보는 것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정말 구닥다리 옛날 이야기 같죠? 하지만 파스칼 레네의 소설을 각색한 클로드 고레타 감독의 1977년작 레이스 뜨는 여인도 이 스텔라 달라스와 출발점이 같습니다. 사랑이 계급의 장벽을 넘지 못함을 아주 조용히 보여주고 있죠. 레이스 뜨는 여인, 이 영화에서 이자벨 위베르가 연기한 미용 보조사 베아트리스, 일명 폼무는 솔본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프랑수아와 사랑에 빠지고 동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엘리트 대학생인 프랑수아와 평범한 미용사인 폼무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대화의 벽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 둘은 헤어지고 그의 상심한 폼무는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정말 참 씁쓸해요. 계급 평등을 습관적으로 외쳐대는 젊은 인텔리 청년에게도 노동자 계급과 그들을 가로막는 엄연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 선의와 열정으로 가득 찬 그들의 그런 외침들이 참 얼마나 쉽게 공허한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구소련 영화죠.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이 영화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영화는 스탈린 사후인 1958년부터 한 20년에 걸친 세월을 사는 세 여자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인공들 중에 한 사람인 공장 노동자 가짜는 친척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텔레비전 방송국 카메라 기자 루돌프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상류 사회 사람인 척하던 이 가짜의 거짓말은 공장을 루돌프가 취재하러 방문했을 때 그만 들통나고 맙니다. 가차는 루돌프에게 버림을 받지만 이미 그녀는 루돌프의 딸을 임신하고 있었어요. 이 영화도 정말 뭐 미워도 다시 한 번이죠. 심파성 소박한 멜로드라마였는데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뒤늦게 개봉됐을 때 관객들은 참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 사는 거는 어디나 다 비슷하구나. 공산국가도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멜로드라마 설정이 관객들에게 먹힐 정도라면 사회주의 천국이 되고 싶어했던 그 나라에서도 계급 차별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구나. 이렇게요. Сразу все устроилось, Москва не сразу строилась. Словам Москва не верила, а верила любви. Снегами запорошена, листвою заворожена. Пойдет тепло прохожему, а деревцу земли. Александра, Александра, этот город наш с тобою, стали мы его судьбою, ты вглядись в его лицо, что бы ни было вначале, утолит он все печали, вот и стало обручальным нам садовое кольцо. Москву рябины красили, дубы стояли князями, но не они, а ясени без спросу росли. Москва не зря надеется, что вся в листву оденется. Москва найдет для дельца хоть краешек земли. Александра, Александра, что там пьется перед нами? Это ясень семенами крутит вальс над мостовой. Ясень с рядом деревенским приобщился к вальсам венским. Он пробьется, Александра, он надышится Москвой. Москва видала всякое, но бед все и горести склонялись перед ней. Любовь Москвы не быстрая, но верная и чистая, поскольку материнская любовь других сильней. Александра, Александра, этот город наш с тобою, стали мы его судьбою, ты вглядись в его лицо, чтобы ни было вначале, утолит он все печали, вот и стало обручальным нам садовое кольцо, вот и стало обручальным нам садовое кольцо.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중에서 세르게이와 따치아나 네케친 부부의 알렉산드라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계급 간의 사랑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그려졌는지 그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급 차별 영화 에일리언에도 나타납니다. 아니, 이 SF 영화에서 어떤 계급 차별의 메시지가 담겨 있나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먼 미래를 무대로 한 SF, 하지만 그 세계에도 분명히 계급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영화는 살짝 암시해주고 있어요. 이 영화의 무대가 되는 우주 화물선 노스트로모호의 승무원들, 영화 속에서 모두 가족처럼 행동하지만요, 항해사들과 기관사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우주선에 잠입한 살인 괴물이 그 차별 따위는 무시하고 그들 모두를 평등하게 한 명씩 모두 죽여 없애지만 말이에요. 자, 에일리언에서는 이렇게 살짝 언급되어 있을 뿐이지만 프리츠 랑이 만든 SF의 걸작 메트로폴리스를 보면요, 계급 간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과장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무대가 되는 대도시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상층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thinker, 자본가들과 지하층에서 노예처럼 기계들을 조작하면서 살아가는 worker, 노동자들이죠. 이렇게 단단한 이 도시의 질서는 지상세계를 지배하는 자본가 프레드센의 아들인 프레더가 노동자들의 성녀 마리아에게 반하면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를 따라서 지하로 내려가는 프레더는 노동자들의 험난한 삶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 프레드센은 미치광이 과학자 로트방 박사를 시켜서 로봇 마리아를 만들게 하는데요. 이 가짜 마리아가 노동자들을 조종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죠. 영화는 이렇게 극단적인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만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의 갑작스러운 화해로 끝나버립니다. 결국 부르주아 휴머니즘의 승리로 막을 내린 셈인데요. 영화가 개봉된 1927년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 결말은 상당히 억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트로폴리스의 프리츠 랑보다 더 무서운 상상을 한 사람은 SF 작가 허버트 조지 웰즈였어요. 1895년이죠. 그 당시에 발표한 그의 걸작 타임머신은 두 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 80만 년 뒤의 미래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인류의 후손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요정처럼 예쁘지만 무능력한 일로이족, 그리고 지하 세계에 살면서 일로이족을 잡아먹는 몰롤족, 이 두 갈래죠. 어떻게 이 두 생물들이 같은 인간 조상에서 갈라질 수 있었을까요? 웰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로이족은 노동의 필요가 없어진 지배계급의 후손들이고, 몰롤족은 기계들을 조종하면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노동자 계급의 후손들이라고요. 이 무시무시한 계급 분리의 사회는 웰스가 살던 19세기 말에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허버트 조지 웰즈의 손자라는 사이먼 웰즈가 이 영화 타임머신을 다시 만들었죠, 최근에.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최근의 영화 타임머신에는 그 계급 분리 사회에 대한 어떤 작가의 비전은 깡그리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매정한 비전이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지는 걸 보고 안심해야 할까요? 아니면 할아버지의 비전을 깡그리 무시하고 설득력 없는 블록버스터를 만든 손자를 탓해야 할까요? 영화 메트로폴리스 중에서 들어봅니다. 팻 베네터의 Here's My Heart. 영화 메트로폴리스 중에서 팻 베네터의 Here's My Heart 들어봤습니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빵과 장미를 보면요. 역시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모습이 그려진 영화죠. 거기서 주인공 마야가 청소복을 입고 엎드려서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있는 그 먼지들,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려고 막 애쓴 장면 있잖아요. 그때 검정 구두, 잘 들어진 스커트를 입고 또 넥타이에 자켓을 걸친 사무실 직원들이 그들 앞을 그녀를 넘어서 마치 그녀의 존재가 유령인 것처럼 다니죠. 그때 마야가 옆에서 같이 청소하는 동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옷의 비밀이 뭔지 알아? 사람들이 우리를 못 알아본다는 거야.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있잖아요. 우리 사는 세상은요. 이 사회는요. 블루칼라가 노동자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실에서 거리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고 아무런 인간적인 눈길도 주지 않았던 그런 블루칼라 유니폼의 사람들, 이 투명인간에게 영화가 색깔을 넣어주곤 하지요. 총천연색으로요. 때로는 열정적이고 순수한 붉은색으로, 마치 노마레이에서 노마레이처럼 그 피 끓는 순수한 인간으로 그려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야한 핑크색으로 칠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적인 판타지를 담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모습이 영화 속에서 그저 근육이 불끈불끈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기회주의적인 회색 인간으로 영화 속에 그려지기도 하죠. 그런데요, 영화 속에 노동자들의 모습 오늘 FM 영화음악에서 쭉 풀어주면서 제가 문득 아유, 너무 힘을 준 것은 아닌가, 너무 힘줘서 방송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아침에 MBC 라디오에서 하는 김 씨의 그 음악 살롱이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듣곤 하는데, 거기서 그 진행자 김 씨가 그러잖아요. 우리 힘주고, 아니 힘 빼고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힘 빼고 방송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참 힘 빼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제가 너무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노동자에 관한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뭐 시사 프로그램을 보거나, 아니면 가끔은 제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거나 하면, 몸에 그냥 힘이 들어가 버려요. 이 힘을 사회가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힘 빼고 방송할 때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서 가까이 다가가고요. 바로 어제 방송이 힘 뺀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어린 시절 순수했던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 봤습니다 했던 오진경 씨. 행복했던 어린 시절에는요, 두려운 것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고 크나큰 슬픔도 없었고 사회에 모순된 여러 상황에 분노를 느낄 걱정도 없었지요. 착하게만 살면 결국에는 모두 행복해지는 그 명장 만화 속의 주인공들과 함께 꿈을 키웠던 그 시절. 그 시절을 떠올리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셨고요. 김은임 씨. 저랑 이름이 같은 분을 발견하다니 너무 반가워요. 은임 씨도 반갑다고 하셨는데,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때때로 바보처럼 들기도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만화는 언제나 정의가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이고 크크크 하시면서 그런 힘이 제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원동력을 오랜만에 실감나게 마음속에 심어봤다고 하셨죠. 김은임 씨 좋았다고 하셨고요. 김채연 씨는 추억의 만화와 노래들, 그 기발한 아이디어는 은임님의 것인가요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제 아이디어 아니에요. 1등공 씨는요, 음악작가 권영식 고요. 이등공 씨는요, 우리 프로듀서 임재윤 씨고요. 다들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 되겠네요.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 추억의 만화 영화 2편 시리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씨는 눈물 나도록 반갑고 좋았습니다 하셨죠? 태권 부위와는 그다지 친하지 않아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요, 태권 부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태권 부위 만화 보면서요, 공책에, 공책 한 편에 맨날 그 태권보이 그림 그려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김선희 씨는 그러셨군요. 전경준 씨는 과로로 딱 쓰러지기 직전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 3시에 이렇게 웃겨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면서 즐거워하셨고요. 박재용 씨, 로봇을 전공하게 만든 그때 그 시절의 만화 태권보이 그 오프닝송을 듣고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대학원 진학하는데 역시 로봇 응용 쪽입니다 하셨죠? 뭐 군에서 유격 훈련하면서 캔디나 개구리 소년을 악을 써가면서 부른다고요? 문재선 씨? 몰랐어요 저요. 두 만화의 주제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내용인데 그래서일까요? 아무튼 군가만 부르다가 훈련받을 때 만화의 주제가를 부르면 전투력이 확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이외에도 뭐 최진욱 씨, 서창윤 씨, 정인래 씨, 뭐 이승환 씨 정말 많은 분들이 만화 영화 음악 좋았다고 글을 올려주셨네요.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가 영화를 보고 영화 음악을 듣는 그런 날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권현철 씨의 신청곡입니다. 권현철 씨 정말 게시판을 도배하셨더군요. Happy Heart, Andy Williams의 노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영화 Shell of Grave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서 골랐어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t's the sound of love. FM 97.5MHz 여러분의 대전문화방송입니다. HLCQ, MBC FM 은행, 증권, 보험까지 돈을 키우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이머니 네트워크 하나은행 마이머니 네트워크 하나은행 제공 15 4시를 알려드립니다.